예,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역대상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역대상의 말씀들은 쭉 보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인생의 노년에 이제 자신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주고 인생을 떠나가는 데서부터 끝나고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이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의 이야기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하였는가 또 훌륭한 왕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시는 기준이 또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 비하여 어땠느냐.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않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손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복된 것이죠. 예. 누구만큼 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누구만큼 살지 못하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역대하의 말씀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에는 누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왕으로서의 첫 출발을 다루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땅 가운데 출발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뭐그 얘기는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출발은, 왕으로서의 사역의 출발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 그 전체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래요. 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가 심히 창대해요. 창대했다는 거는 여러분, 거대해지고 축복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1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쫙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보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그의 처첩이 천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의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많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병거와 마병, 은과 금, 그리고 백향목,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여러분 수없이 많았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런 것들을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은금은 어떻게 되었대요? 돌같이 흔하게 되었고요.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 그냥 흔하고 흔한 들풀처럼 많아졌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장 귀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이 솔로몬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부귀 영화를 설명하기 전에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거 그거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을 누구로부터 오고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복은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들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왜 솔로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2절부터 13절까지의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첫 출발을 다루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가 제일 먼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했다라는 것들을 2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기브온의 산당으로 온 회중과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 때에 만들었던 노스로 만든 제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서 어떻게 했대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천 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어렸을 때이 말이 횟수가 1,000번을 제사 지냈다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자랑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뭐 1,000번 헌금들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헌금을 드려서 일주일마다 7개의 봉투씩 해서 1,000일 동안 헌금 내서 1,000번 제사 드리는 거라고, 그게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헌금 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1,000번제라고 번역된 말은 1,000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희생으로 완전히 사라지도록 드려진 제사의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천이라는 숫자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은 수없이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이 솔로몬은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제물이 있지만 화목제 같은 거는 드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물을, 그리고 제사장이 취한 뒤에 남은 것들을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면 그들이 함께 제사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는 어떤 제사이냐면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하게 드리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제일 먼저 예배를 하고 그 예배를 할때 가장 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거 귀한 거예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출발을 예배한다는 것, 왕으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면서 예배했던 솔로몬의 모습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처음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그리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선의 시간, 최선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첫 열매, 첫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거였어요. 내 자녀를 드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주셨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뭐였냐면 장자를 드리는 거였어요. 내가 수확물을 걷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게 뭐였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도 사실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로 가장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드려요. 여러분, 왕이 처음에서 할수 있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뭐 즉위식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군대를 쭉 병렬해가지고 자기의 힘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외교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맨 먼저 한 일들은 예배했던 일들,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드린 일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오늘 뭐 솔로몬이 일천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걸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누구의 헌금을 보고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과부의 두 렙돈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에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액수를 가지고 많다 적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최선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을 최선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들을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면 큰 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예. 8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의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예. 2세의 아주 시골 촌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나 여러 가지 아버지 스스로도 보기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기름 부음만 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다고 했을 때 누구만은? 다윗만은 양떼를 지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에요. 왕의 순서대로 해도 물론 첫째 아들 압놈이 죽었고 둘째 아들은 일찍 어려서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 가운데 죽었고 뭐 이렇게 형 넷째 아들까지가 죽었지만 그래도 순서가 될 수 없는 사람. 형이 넷이나 죽어도 순서가 될 수 없는 사람. 거기다가 밧세바라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러 다윗의 아내들이 있었겠지만 밧세바는 부끄러운 여인이죠. 예, 바람을 펴서 또 한 번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다가 아내가 된 사람.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들 중에서도 솔로몬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8절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고 은혜를 알면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밧세바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자신의 아들 솔로몬,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할 만큼 어머니가 보기에 특출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물론 지혜를 구해서 주셨다고 하지만 그가 그전엔 바보였다가 지혜를 구해서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지혜를 구할 만큼 현명한 지혜가 그 안에 또한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예배할 만큼의 믿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이었고 성군이었던 왕이 자기의 아들들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그 중에 열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만큼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래 왕이 될 만했지. 내가 열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만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두세 배로 똑똑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8절과 9절에서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다 은혜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 과분하는 애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아유 목사님,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러키 같은 시골에서 이렇게 또 작은 교회에 계세요. 그랬을 때 제가 아, 맞아요. 제 진짜 잘났는데 제가 이런 데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내 능력이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교회에 오셨을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미러키까지 와서 또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어쩌다 저런 목사님을 섬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좋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종기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너 내게 구해 이렇게. 여러분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너 뭐든지 구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9절 후반부에 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나를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주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사명 맡겨주셨으니까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너는 11절에 보면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영광 아니면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 예, 11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하기 위한 일을 너는 구했구나. 뭐여?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쳤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구하지도 않은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어떤 왕도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 없도록 복을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보면 얼마나 기쁘셨는지를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요 막 부어주세요. 진짜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만큼 복을 채워줄게. 이렇게 구해요. 솔로몬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던 그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아진 모습으로 감사할 줄 알았던 모습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이 역대하 1장을 통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레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셔서 창대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셔서 창대케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먼저 예배하고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귀한 자녀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귀한 남편, 귀한 아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귀한 교회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